좋다고 생각해.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? Hey, 따뜻한 햇살 좋은 날 내게 해주고 싶은 말 잘 될 거야 아닐 게 뭐야 언제나 happy moment 가슴을 활짝 열어봐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 확실해 we got something 멋진 일이 펼쳐질 거야 멋진 일이 펼쳐질 거야